너는 모르는 비밀이 있어. 눈에 보일 리 없겠지. 밤인데 숨긴 사실을 넌 전혀 모르겠어. 느낌을 따라 발길 따라 아직 내 손은 그곳으로 go away no go away. 이끄는 대로 빠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두 발은 go there go. 내 길을 찾았음 no way. 보이지 않게 난 숨 away. 잦은 기복은 뒤로 앉아 별 곳은 heaven so no way. 나조차도 그래. 그래서 좀 더 흥미롭잖아. Look at what I'm take a deep breath. 조급해 마. 느낌을 따라 온 길을 따라 좀 더 나다운 그곳으로 go away no go away. 이끄는 대로 빠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두 발을 go there go. 나는 아주 멀리 swim away. 보이지 않게 난 swim away. 잦은 기복은 뒤로 앉아 별 곳은 never swim away.